오늘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막의 구속사적 교훈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출애굽한 지 제2년, 즉 주전 1445년 1월 1일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막이 완공된 후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광야에서 진을 치고 또 그 진을 거둘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오르고 머물렀던 장소가 모두 이 성막 위였다고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볼 때 우리는 이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열악한 광야의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던 하나님의 보호의 장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지금으로부터 약 3460년 전에 지어진 이 성막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주는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먼저 성막의 중요성을 우리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 346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었던 이 천막이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성막에 관한 말씀을 다른 율법들과 구분하여 따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관한 말씀, 그 설계도, 식양을 주실 때 다른 율법들과 함께 주시지 않고 따로 구별하여 주셨다. 하나님은 모세의 시내산 3차 하산 후 모든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직접 당신의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죠. 이후에 네 번째로 시내산에 오른 모세에게 이 십계명에 관한 세부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10가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작은 계명들을 4차로 올라갔을 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성막에 관한 식양은 이때 함께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여섯 번째로 시내산에 올랐을 때 모세의 40일 금식 가운데 안식일 규례와 함께 따로 성막에 관한 식양을 주신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도 모세가 받게 되었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왜 성막에 관한 내용, 이것도 율법인데 왜 이것만 따로 떼어서 6차 입산 때 따로 주셨는가? 바로 성막에 관한 계시는 다른 율법들과는 차별화된 특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율법과는 차원이 다른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따로 구별하여서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성막의 중요성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성막은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자 마지막 때 이루어질 천국의 모형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오늘날 하나님이 세우신 수많은 교회들의 모형이 성막이고 또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할 천국 세계도 이 성막이 보여주고 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보늘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과거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의 이야기를 히브리 기자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막에서 섬기는 모든 법도, 성막 모든 기구들, 이것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자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막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히 할 수 없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 성막을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과거에 실제 존재한 천막이지만 또한 비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실상을 드러내기 위한 비유로 주신 것이 성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시대에 실제 존재했던 이 성막을 오늘날의 교회로 비유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천상에서 이루어질 천국에 관한 비유로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구약시대 이 성막이 가졌던 기능과 역할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성막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성막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한 거룩한 처소로 인간에게 주신 것이죠. 신명기 12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 아무 곳에서나 제사 예배 드린다고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서만 예배 드리라. 그곳이 무엇입니까? 성막이에요. 즉 성도라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한 장소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지정하신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따라서 시편 50편 5절 말씀 보시면 성도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어떠한 존재이냐? 시편 50편 5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그랬어요. 성도는 누구냐?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과 약속한 자가 성도라. 따라서 우리는 암흑의 성도님, 암흑의 집사님 이렇게 불리우는 순간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로 하나님과 약속된 자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앞에 모으라 그랬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성전에 계셔요. 즉 성전에 나와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성도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 성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배 언약을 맺은 성도로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예배의 약속을 절대로 깨뜨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무늬만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진정한 성도다. 또한 레위기 26장 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새 안식일 주일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되 예배 드리는 장소인 성소, 즉 이곳 성전을 진심으로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일, 진정한 주일 성수는 뭐냐면 성소를 공경하는 것이다. 여기서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성소를 의인화, 사람으로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경한다라는 공경의 대상은 인격체죠. 인격체에게 사용되는 단어가 공경입니다. 지금 성막, 보이는 면으로는 천막이죠. 이 성막을 공경하라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성소를 공경하는 행위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보이는 성전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대할 때마다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공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식당 테이블을 닦더라도 성전 바닥 백휼을 하더라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더라도 하나님을 대하듯 공경하는 마음으로 성전 안의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자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안 좋은 일만 생기면 이놈의 교회, 이놈의 교회 욕을 해요. 무슨 교회에서 무슨 일만 생기면 야, 그놈의 교회 왜 나가냐. 교회를 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단순한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고 마음에 안 맞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절대 교회 자체를 등지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교회를 하나님과 같이 섬기고 하나님처럼 공경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가득 차고 넘치는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건물을 볼 때마다 여러분 차 타고 교회 오시죠? 딱 내리고 늘푸른 동산교회 십자가를 딱 볼 때마다 하나님을 보는 듯 해야 돼요. 야, 하나님이시구나.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감사, 감격의 마음으로 성전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성막은 어떠한 곳인가? 성막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소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기서 말하는 거기서는 성막을 가리키죠. 특별히 문맥상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성막, 그 지성소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다른 장소에서는 만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신령한 성막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만나주시는 거룩하고 성별된 장소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 교회에서 당신의 성로들을 만나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반드시 이 교회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성전, 교회에서만 만나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려면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 만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곳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가 교회 가서 그 사람 얼굴 보느니 차라리 집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할 거야. 아니, 내가 이미 들은 말씀인데 못하러 교회 가서 또 들어? 이미 다 하는 말씀인데.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한 단순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지정하신 성막, 이 교회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만 바라보고 이 교회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설사 사람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또 일하다가 어그러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교회에 나오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나오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계속 하나님 만나러 교회에 오게 되면 언젠간 사람과의 관계, 꼬였던 모든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 교회에 나올 때마다 야, 난 오늘 누구 집사님 만나러 가야지? 누구 권사님 만나러 가야지? 누구 장로님 만나서 뭐 해야지? 사람 만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간다. 야, 내가 오늘 하나님을 공경하러 간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시는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사람만 만나고 가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세 번째로 성막은 어떠한 곳인가?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다시 보시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르는 곳이다. 여기서 내게 이르리라 그랬죠. 이 이르리라 히브리어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말씀하다라는 뜻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10개의 히브리 단어 가운데 하나가 다바르. 민수기 7장 전체를 보시면 이 성막을 완공한 후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족장들이 차례로 성막에 나와 봉헌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설계도대로 성막을 모두 완성하고 각 지파들이 그 앞에 무수한 예물을 바치는 순간 모세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야, 드디어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와 공식적으로 만나주시는 성막이 완공됐구나. 지파별로 수많은 예물들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야, 나도 너무나 기쁘다. 이 모든 사실을 빨리 하나님께 가서 보고 드리고 싶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성막 안에 이 기쁜 소식을 보고하러 온 모세에게 한마디의 말도 허용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 하나님 이 어느 지파도 와서 이것 바치고 어느 지파도 와서 이것 바치고 다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 이것을 가로막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말씀만을 전달하셨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 장면이 민수기 7장 8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7장 전체를 보시면 지파별로 성막 봉헌을 다 했죠. 성막 봉헌을 다 마치고 성막 안에 모세가 이것을 보고하러 들어오는 장면, 이 민수기 7장 89절이에요. 그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 그랬죠. 보고하려고 한 거예요. 기쁨의 소식을. 그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모세가 한마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하려 할 때에 그것을 막으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절대로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 앞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기쁨의 보고도 아무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들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에는 인간의 말들은 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잠잠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곳 늘 푸른 동산교회 또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충만하고 인간의 말소리는 잠잠해지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진정한 성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막은 어떠한 곳인가?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삶의 구심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삶의 구심점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행군할 때나 또 진을 치고 머무를 때나 항상 그 중심에는 성막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민수기 2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과 함께 모든 진의 중앙에 있어 진행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그 위치에서 그 길을 따라 앞으로 행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야에서 행군할 때의 법칙이죠. 행군할 때 모든 진 중앙에 성막을, 회막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사방에서 깃발을 들고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민수기서 2장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행을 멈추고 한 곳에 각자의 처소를 치고 안주할 때 그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인간의 천막들을 치라고 명령하고 있죠. 진행할 때나 멈출 때나 항상 성막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 이게. 여기서 민수기 2장 2절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그랬습니다. 이 대하여, 이 대하여란 단어는 히브리어 민이란 단어와 네게드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민, 네게드. 민은 어떠한 뜻이냐면 무엇무엇으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무엇무엇으로부터. 네게드는 바로 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마주하여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각자의 장막들, 가정의 장막들을 칠 때 성막을 마주 대하게 하여 치라는 것이에요. 성막을 바라보고 사방으로 치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장막을 칠 때 모두 그 입구를 성막 쪽을 향하여 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문 앞을 나서면 성막을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방에서 어디를 가나 문으로 나오면 성막을 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했습니다. 아이를 출산했을 때나 또 질병에서 회복되었을 때나 또 각종 절기나 특별한 성회 때마다 이들은 항상 성막에 모였다는 사실이죠. 가정가정마다의 큰 대소사가 있을 때 그때마다 항상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전일생도 신령한 성막,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각각 사는 곳은 다르죠. 각각 나 있는 문도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이곳 늘 푸른 동산 교회를 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야, 드디어 기다리던 예쁜 아기가 우리 가정에서 태어났어. 야, 내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 교회 중심의 생각이. 야, 드디어 내가 오랜 병에서 벗어나서 퇴원했다. 야, 내가 가장 먼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나를 보여드리겠다. 이게 성전 중심의 생활이. 야, 내가 드디어 수년간 못 구했던 직장을 구했어. 내가 먼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로 인사해야 되겠다. 성막 중심의 생활이에요. 야,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네. 야, 교회는 괜찮을까? 혹시 비 새는 데가 없을까? 늘 교회를 생각하는 삶. 무슨 일만 생기면 교회 생각, 무슨 일만 생기면 교회 걱정. 이러한 교회 중심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신인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생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대로 무슨 일만 생기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몸만 조금 피곤하면, 다른 약속이 잡히면, 무슨 집안에 대소사 일만 생기면 주일 예배 나오지 않아요. 수요 예배 나오지 않아요. 새벽 예배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이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교회 나올 때 사람 보고 나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보고 나오면 절대 교회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또 사람 만나는 거 좋아서 교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부수적인 이유고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을 체험하러,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교회를 나올 때 그 사람의 삶은 교회 중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보고 교회 나오면 안 돼요. 성전에 충만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오시라는 거예요. 사람만 바라보고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이 싫어지게 되는 순간 교회 나오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성전 중심의 교회 중심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교회를 생각하고 늘 성전을 사모하여 달려 나오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형통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 말씀을 보시면 성막 완공 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늘 차고 넘치는 이곳 늘 푸른 동산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충만하게 머물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기에는 앞에 목사가 서 있고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이 앉아 있지만 영안을 열고 보면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 뭐 목사님 넥타이 색깔이 어떻네, 뭐 머리 모양이 어쩌네, 그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돼요. 응? 야,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구나. 이곳에 충만하게 계시구나. 영안을 열고 이것을 바라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삶의 중심을 내 개인의 장막, 내 개인의 사업체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막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먼저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시고 먼저 성전에 나와 기도하시고 먼저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 새 예루살렘 성전에 모두가 입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3460년 전에 그것도 뜨거운 광야 한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과거의 성막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교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를 그동안 사람 보러 나왔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다른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죄 회개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 마음속에 느끼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내 가정 중심의 생활, 자녀 중심의 생활, 내 직장 사업체 중심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가 힘들던, 즐겁던, 기쁘던, 슬프던, 건강하던, 아플 때든 늘 교회를 사모하고 늘 성전을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최후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에 모두가 입성하는 최후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영광스럽습니다.